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를 광명성절의 점에서 방글라데시 다카시 파미시레스 출판사, 민주공고 세디 출판사, 인도네시아 호카다하 아디찌드라 출판사에서 각각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